제21차 김정일 화축전에 참가할 최용준 중국 단동 선용무역유한공사 정경희 일행과 최룡호 중국 전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일행이 13일 열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 이앞서 방예 중국 길림시 두삼경제무역유한공사 정경희 일행, 리용호 중국 단동 성민무역유한공사 리사장 일행이 왔습니다.